bomb. Doesn't matter what your baby hate or love. 네가 가는 길에 drop me off. 가볍게 take it off.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밀어내, yeah. Snap and snap and 계속 눈을 가리고. Snap and snap and 지친 맘을 던지고. 비틀대는 몸짓으로 잠시 너랑 지나라도. Snap and snap and 나를 let you go. Your baby hate or love. 네가 가는